자, 이번에는 작년도 여러분들에게 신중현 씨가 내놓았던 곡 중에서 사이키드릭 사운드 어떻게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색다르게 신중현 씨가 아렌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해! 잊으려 해도 아픔이 오기 전에 못 잊어요.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이대로 떠난다면 난 정말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아픔이 오기 전에 잊으려 해도 아픔이 오기 전에 못 잊어요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